시편 58편은 이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굽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경고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재판관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되는 거죠. 인자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통치자들아로 번역을 하는데 바로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인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귀머거리 독사 같아서 독사를 움직이는 술사들의 피리 소리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술사들이 피리를 불면 독사가 춤을 춰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길들일 수 없는 아주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꺾어주십시오 하는 게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인생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겐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억울하게 만든 의인들을 변호하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죠.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은 결국 세상에서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59편을 보십시오.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집으로 보냈을 때쓴 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의 딸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억울한 일과 살해의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었고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그들이 개와 같이 악을 토하고 칼을 머금고 다닌다 할지라도 6절과 7절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박해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는 법입니다. 이런 여유와 당당함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니 내가 저의 힘을 의지하여 주를 바랍니다 하는 구절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로 자기를 대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을 다윗은 압니다. 11절의 기도는 더욱 놀랍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방패가 되심을 알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도 다윗의 심중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땅끝까지 알려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다윗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이렇게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말이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에게 그들의 악을 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밤을 새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지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일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을 자기는 안다고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저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바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이죠. 아직 그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침이 올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자기가 주를 찬양할 것도 압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의 그 고백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 힘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경험하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저희가 알기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좀 더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